제가 그 어릴 때에 저희 외갓댁에 가면 저희 외갓댁 부엌에는 하얀 병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엿장사가 오면 제가 그 병을 이렇게 들고 가면 엿장사 아저씨가 아저씨를 아주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제가 그 병 가지고 엿 바꿔 먹었습니다. 그러면 할머니가 엿 많이 주더냐? 그래서 예, 많이 주었어요. 예, 그랬습니다.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제가 조금 나이가 들어서 그 병을 좀 자세히 보니까 백자였습니다. 그게 이제 그 조선 백자, 뭐 국보급은 아니었지만 역 바꿔 먹을 것은 아니었습니다. 보통, 예, 할머니 말씀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보통 쌀 한 가마니 정도는 주던데 하시던 그것을 저는 엿 몇 개와 이렇게 바꿔 먹었던, 예, 가치를 몰랐기 때문이었겠죠. 그것이 얼마나 큰 가치인지를 모르니까 정말 소중한 것을 그냥 엿바꿔 먹은 것이죠. 인생에 있어서도 이런 가치를 모르면 우리가 쉽게 엿바꿔 먹는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삽니다. 우리는 어쩌면에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작은 이익, 조그만 이익 때문에 진실이라는 참다운 정직이라는 참다운 가치를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이 용서라는 천국을 우리가 미움과 복수심으로 지옥의 마음으로 그렇게 엿바꿔 먹는 어리석은 짓을 행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겸손이라는 넉넉하고 풍성한 넉넉한 그런 큰 마음의 그런 풍성함들을 교만과 자존심이라는 그런 뾰족한 마음으로 외로움과 바꿔먹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행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행위들. 우리가 하는 어떤 신앙적 행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구제, 기도 이런 주제를 말씀하고 계시지요. 우리가 계속해서 산상수훈을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큰 은혜의 축복의 그런 방편으로 주신 이 소중한 것들을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에 그냥 엿바꿔 먹는 어리석은 그런 신앙적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제, 구제가 무엇이냐? 구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랑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구제를 통해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려 하는 그런 아주 무가치한 것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긴밀하게 사귐으로 하나님을 배워가는 사귐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워가는 그런 자기 욕구 만족에 통로로 기도를 사용해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 금식이라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그런 축복의 통로인지 모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모르고 그냥 어리석게 엿바꿔 먹은 것들이 되어져 버린 것이지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두 번씩 월요일과 목요일 날 금식을 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1년에 7번 그렇게 금식을 한다고 합니다. 7번. 참 많이 하죠. 그죠? 예. 근데 뭐, 보면 성경에는 사실은 대속죄일이다. 그래가지고 하루만 사실은 이렇게 금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레위기 16장 29절과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영원한 규례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 괴롭게 해라. 이게 뭐냐? 금식하라는 것이죠. 이날이 어떤 날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지고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다 모두가 금식하고 하나님께 나와라 하는 그날입니다. 그런데 이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금식이라는 것이 자기를 뭔가 위롭게 하고 거룩한 행위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금식을 자기들이 그냥 뭐 관습적으로 만들고 그것 자체가 무슨 거룩한 행위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이들이 얼마나 문제가 있느냐. 자,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들은 외식한 것이야.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야,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잘 보일까? 마음은 안 그런데 그런 척을 한 것이죠. 그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한 것이냐면 금식이라는 행위가 거룩한 경건의 행위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어떤 행위가 우리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될 때 그것이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를 했는데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나는 거룩해. 나는 금식을 했기 때문에 거룩해.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속에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될 때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그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이 거룩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어져 갈 때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현장에서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긴밀해지느냐,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느냐 하는 문제이지 그것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금식이 자기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거룩한 것이라고 착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 것입니다. 과시적으로 한 것이죠. 예. 그래서 과시적으로 금식을 한 겁니다. 그죠? 예. 그것은 경건의 모습과는 전혀 상관없는, 경건과는 상관없는, 거룩한 것과는 상관없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식, 뭔가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은 그 안에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자, 보면 우리가 어떤 기본적인 정신, 원리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드러내는 어떤 형식,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따라서 하는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적인 원리도 모르고 없고 결과도 없고 그냥 제도와 형식만 남아 있는 것을 우리는 율법주의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도 모르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아무런 삶에 대한 영향력도 없다. 그냥 예배만 드린다. 기도만 한다. 뭐 금식만 한다. 이걸 우리는 율법주의, 외식주의, 그 율법 자체, 제도 자체, 형식 자체에만 의미를 갖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왜 해야 되는지는 압니다. 예? 그리고 형식은 있습니다. 근데 삶이 없습니다. 저런 것을 우리가 종교생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생활, 이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기본적 원리를 알고 또 거기에 나오는 형식을 이루어가면서 삶의 실제적인 변화가 있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해야 되는지도 알고 그 제도를 이렇게 지켜갑니다. 근데 삶의 변화가 없어. 그거는 그냥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식적 종교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봅시다. 안식일, 우리 주일이 있습니다. 주일. 여러분, 주일을 왜 지키느냐? 여러분, 주일 예배를 지금 드립니다.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그분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가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예배 시간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에 집중하는 것이냐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분, 나를 만드신 그 본래 그분 안에서 내가 지금 쉼을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내가 있구나. 예.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복잡하고 막 이런 산란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 안에 내가 있기에 지금 이 안에서 쉬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정신이죠. 자, 근데 제도적으로는 모양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일을 멈추는 것입니다. 일을 멈춤과 또 예배라는 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분인 것들을 고백하는 모습을 지금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걸 내가 확신한다 하면 이제 삶의 현장에 가서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를 만드신 그분, 나를 인도해 주신 분,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의 원리를 알고 우리의 어떤 형식을 갖고 있고 삶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 금식이 뭐냐? 금식의 기본 원리는 All Stop All In입니다. 예. 여러분, 금식이 뭐냐? 우리가 금식을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금식은 하나님 앞에 단식 투쟁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하는 분들.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금식은 모든 것들을 멈추는 겁니다. 내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내 생명을 이어가는 음식을 끊고, 그것까지 끊고, 모든 것들, 내가 그동안 추구해왔던, 내가 생각했던,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었지만 그것까지도 다 멈추는 겁니다.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래서 내가 아직까지 하던 모든 것들을 멈췄습니다. 이제 하나님.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 뜻에 집중하겠습니다. 이게 금식이라는 것의 기본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식을 하면 어떻습니까? 배고프죠? 예, 배고픕니다, 여러분. 예. 배고프다. 내가 나약하다는 것도 깨닫게 되고. 그죠? 우리가 모든 것들이 풀어집니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몸과 생각,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모든 연약함들이 그냥 풀어지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풀어지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예. 그걸 깨달아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바로 금식을 하는 이유입니다. 금식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아니, 금식을 한다 그러면 내가 모든 것들을 이제 멈춰서서, 아직까지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을 멈추고, 이제 정말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에 순종하겠습니다. 아, 이것이 바로 금식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예. 어떤 분들은 금식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금식한 것이 뭔가 경건해, 내가 이렇게 거룩한 자야, 이런 걸 과시하게 해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을 만나면 난 40일 금식을 했어. 예, 그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모르죠. 그렇죠? 어떤 분들은 금식을 해서 뭐 하늘의 능력을 받겠다고 매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 금식은 내가 아직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을 멈추고 이제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금식의 기본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금식은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금식을 해야 합니까? 예, 무엇보다도 잘못된 금식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금식을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수단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데 난 이거 하는데 넌 왜 그거 하지 않아? 난 이렇게 잘하는데 넌 왜 그렇게 못해? 예, 만약에 그렇게 생각이 든다 하면 이건 신앙의 방향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2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니, 이 사람들도 다 금식하고 우리도 금식하는데 왜 당신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아주 잘못된 신앙생활의 그런 전형적인 모습이지요. 난 이렇게 하는데 당신 왜 이렇게 안 해? 난 이렇게 기도하는데 당신 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 난 이렇게 금식도 하는데 당신은 왜 금식하지 않아? 난 예배를 이렇게 잘 드리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예배를 하지 않아? 난 이렇게 잘 섬기는데 당신은 왜 아무것도 안 해? 방향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지 너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 나은 존재로 나아가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기 위한 비교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자꾸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게 보인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 열심히 하려고 작정을 하고 나면 종종 이런 시험에 걸립니다. 그렇죠? 내가 좀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기도 나오면 이상하게 왜 이렇게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해? 왜 이렇게 새벽기도를 안 나와? 내가 뭔가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하면 왜 사람들은 이렇게 봉사를 안 할 것 같아? 예, 뭔가가 잘못된 것이죠. 예.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들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방향이 정말 제대로 가면 그렇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바르게 하고 있다라면 그렇게 비난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사람들이 보입니다. 사랑할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할수록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가득 차니까 비난하는 것이 보일 거 아니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보이고 격려할 사람들이 보이고 잘하는 것이 보입니다. 저렇게 힘든데도 열심히 하는구나. 저렇게 상황이 어려운데도 열심히 하는 거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데 저렇게 건강도 안 좋고 자녀도 어렵고 그런데도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 존귀하게 보이고 귀하게 보이고. 이게 우리가 신앙의 방향을 바르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면 그런 비난거리가 보이는 겁니다. 비교거리가 보이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 그래서 금식할 때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신앙의 포커스가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할까? 그 사람들에게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내 마음의 본질이 안 바뀌는 것이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새로워지지 않는 것이지. 예. 바른 금식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내 아버지를 집중하는 것이지. 아버지의 내가 아버지. 예.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분에게 내 모든 것들을 집중하고 나가는 것이죠. 그렇죠? 예.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겁니다. 은밀한 중에. 그걸 바라보고 우리가 은밀하게 아무도 안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섬기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그렇죠? 구제하고 아무도 좀 몰랐으면 좋겠다. 하나님만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예. 어떤 분 주석책을 보니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이게 이제 성령으로 하라. 뭐 기름 그러면 성령으로 얼굴을 씻으라. 그러니까 너의 성품을 깨끗하게 해라. 뭐 그렇게 해석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옳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예. 무조건 기름이라고 성령이라고 그럴 수 없고 얼굴 씻는다고 해서 무조건 회개는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만 이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표신하지 않도록 하라. 그런 의미이지요. 그죠? 자, 그러나 정신은 맞는 것 같아요. 정신은. 예, 기름을 바르고 정말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만 가지고 우리가 금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라 하시는가?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금식하는 겁니다. 얼굴을 씻으라. 정직한 마음으로 쓰는 겁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쓰는 것이죠. 순전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내가 아직까지 이렇게 열심히 뭔가 막 이렇게 해왔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해온 건 이제 멈춰섰고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내가 이루고 싶습니다. 그런 순전한 마음으로 금식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금식을 통한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누리게 되느냐. 첫째, 무엇보다도 모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의 이야기 중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다윗이 이 바세바와, 그죠? 예, 이렇게 그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나단의 선지자의 지적을 받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보니까 바세바의 부정한 행위를 통해서 낳은 아기가 아픈 겁니다. 많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6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얼마 동안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했느냐. 성경을 보니까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었냐.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한 겁니다. 모든 것들을 멈추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금식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을 한 것이죠. 그죠? 아이가 죽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옆에 있던 신하들이 야, 큰일 났다. 아이가 살았을 때도 저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이 아이가 죽고 나면 이 다윗이 더 정신이 없을 거 아닌가 걱정을 막 했습니다. 아, 근데 그런 웅성거리는 소리를 다윗이 듣게 된 겁니다. 아,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예, 아이가 죽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12장 20절에 보니까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가서 명하여 음식을 그 앞에 베풀게 하고 먹은지라. 아니, 아이가 죽었다. 그러는데 가서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입고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가서 잘 먹었다. 이겁니다. 아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 또 묻습니다. 아니, 왕이요. 아들이 살았을 때도 그러시던 분이 어떻게 죽었는데 그렇게 잘 먹고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가로대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하미오니와 시방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자, 다윗이 이 여러분 자녀를 잃은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죠? 그 고통을 넘은 믿음이 생긴 것이죠. 누구한테 갔다고 얘기합니까? 저에게로 갔다. 저에게로 갔다. 네. 저에게로 갔다. 여러분, 자녀가 죽었는데 저에게로 갔다. 그런 믿음이 다윗에게, 예, 그 확신이 저에게로 갔다는 믿음이, 그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이 다윗에게 생깁니다. 금식함으로 모든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니 아들을 잃은 그 상실감 너머에 더 큰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예, 그런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금식은, 예, 이런 놀라운 은혜를 줍니다.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녀의 상실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녀 상실보다도 더 큰 믿음으로 그것을 덮어갈 수 있는 큰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바른 금식을 하면 어떠한 것들이 생기느냐. 생명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여러분들 중에 인생에 있어서 정말 결단을 해야 되는 뭔가 용기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금식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 이야기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느헤미야 시대는 어떤 시대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잡혀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느헤미야는 거기에서 그냥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면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벽들이 해파가 되어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고통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느냐? 1장 4절을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런 소식을 듣고 난 이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얼마나 오래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 아닥사스 왕 옆에서 술 관원장, 가장 가까이에서 왕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직분을 주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왕이 이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왕이 2장 2절을 보니까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비련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왕이 이 술 맡은 관원장을 보니까 근심에 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염려해서 너 무슨 근심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대화 속에는 전혀 뭐 어색함이 없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왕 앞에 있는 이 신하들이 감히 왕 앞에서 자기의 감정을 드러낸다는 것은 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놈이 감히 내 앞에서 이런 표정을 지어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죽을 수도. 그래서 그가 크게 두려워한 것입니다. 왕이 내가 이렇게 불안해하는 것을 알게 됐구나. 크게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그 크게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뭐라고 왕에게 부탁을 하냐면 왕이시여 지금 우리나라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백성들 여기 포로로 잡혀왔던 우리를 우리나라로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목숨을 건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이놈이 이게 지금 제정신이야? 아니, 노예 주제에, 지금 포로로 잡혀진 주제에 내한테 와가지고 지금 술수종 들고 있는 놈이 감히 자기 나라 백성들을 나한테 돌려보내달라고 이런 놈이 있나?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우리는 어떤 때는 용기가 또 면에서는 생명을 거는 그런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다 평탄하게 아무런 결단과 용기가 필요 없이 그냥 슬렁슬렁 살 수 있는 예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때는 한 번씩은 우리가 정말 절대적인 하나님의 힘이 필요해서 절대적인 용기로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금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을 해서 하나님 제게 용기를 주십시오.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용기를 내서 결정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용기를 내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금식은 하나님께서 이런 용기를 주시는 통로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금식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 당시에 가장 부흥했던 이방 교회였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성경교사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기로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교의 왕 분봉은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거기에 교사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제일 시니어 파스터는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제일 우두머리죠. 그죠? 제일 큰 선생님입니다. 지금 제일 또 열심히 하는 사람 누구냐? 사울입니다. 자, 그런데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사실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제일 핵심적인 두 사람은 누구냐? 바나바와 사울이었습니다. 네, 그들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내라 하시니 그 교회의 어떤 면에서 시작과 끝과 같은 그 사람들을 따로 세워서 세계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을 받고 그래서 전 세계를 복음하는 로마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에 사용이 되어지고 이 안디옥 교회는 바로 그 이방 선교의 전초지로서 사용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은 이런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사용을 받고 싶다. 예, 그런 소중한 마음이 귀중한 마음이 드신다면 금식을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쓰시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가 그냥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어서 오신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건 나이가 덜 들었건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지금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되어야 될 그곳이 우리에겐 모두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여기 왔는지 모르겠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는 존재인지 모르겠다. 그냥 인생 여기까지 그냥 살다가 여기까지 와버렸다. 결단을 하시고 금식을 하시면서 모든 것들을 한번 멈춰서서서 이제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한번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금식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그냥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그 정도의 수준일 것이 아닙니다. 뭔가 내가 이렇게 했어 그런 정도의 수준일 것이 아닙니다. 금식은 금식을 통해 우리가 모든 것들을 멈춰서서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우리가 생명을 얻으면서 포기하는 것 같은 이 모든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큰 용기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는 또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어쩌면서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있으시다면 금식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고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한 번쯤은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금식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믿음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여러분을 왜 보내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하셔서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진정한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